여기까지인 것 같았어. 나의 기억이 다시 못 볼 얼굴들만 스쳐가.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끝에 서서 두 손 모아 기도만 했어. 아직 못 다한 내 마음을 전할 수 있게. 난 기도만 했어.